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. 잘못 나온 말이었다고 헤어지자 너의 그 말에 덜썩 주저앉은 날 그냥 바라보고 있는 너. 그런 거니 내 손조차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싫어졌니. 날 사랑했던 네가 네가 멀어져가. 늘 나만 알던 네 맘 네 맘 남겨둔 채 나 혼자 갖긴 너무 힘든 다 지워내긴 너무 많은 우리 사랑을 혼자 하기엔 너무 아파. 좀 다른 것만 같았어. 이별을 한 뒤에도 쉽게 잊을 거란 믿었어. 근데 가끔,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너무 아파 그냥 울고 있어. 날 사랑했던 네가 날 때.